또 그대는 웃네요. 나 멀리서 그댈 따라서 웃죠. 어쩌면 한 번쯤은 날 보며 그대가 꼭 웃어줄 것만 같아. 실바람 타고 그대의 향기가 코끝에 스치네. 나의 곁에 오 그대.